떨어질때던 떨어질대로 떨어져 행복감 멀어질때던 목적 없이 바삐 뛸때로 I'll be here with you all time. Everything's alright, there's no wrong, no rise. 내가 가는 길도 가고 싶은 곳과 그 사이를 헤매지 애매해진 경계 다른 건 필요 없이 I just wanna fly one day. This is one way.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 나의 선택. 쉽게 돌아볼 수 없는 뒤 조금 더 가다 보면 보이겠지. 오늘도 하다 보면 놓이겠지. 언젠가 맘이 언젠간 타이밍 맞아 떨어질 때까지 I'll be riding. 언젠가 맘이 언젠간 타이밍 맞아 떨어질 때까지 I'll be riding with you. Race, 끝이 날 때쯤에 누가 내 곁에 나 멈추지 못해 떠밀려온 듯이 머리가 아닌 가슴 손에 진동을 듣지 Only the strong survive 답은 하나뿐 나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잘할 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말할 뿐 모든 게 공평해지기를 바랄 뿐 Let's fight to the fullest 끝까지 싸워 때로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걸 알아 흔들리지 말아 Just know that I'm here with you We gon' ride together, be with you Let's fight to the fullest 끝까지 싸워 때로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걸 알아 흔들리지 말아 Just know that I'm here with you We gon' ride together, be with you One